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강 주체 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 연구협회에서는 집회가, 나이지리아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도서 전시회장에는 주체 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당 창건 기념탑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